한국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한국 사회도 이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많은 인기를 누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질수록 강해지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갈등을 피하려는 그냥 나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혼자 살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향은 교회 안에서도 보이긴 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과 생기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 혼자 설교 듣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또나 혼자 좋은 곳에 헌금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초대교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정말 홀로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서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힘써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과 위로, 격려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말미에서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향한 환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또 희생이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첫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인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그를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 서신을 전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또 믿을 만한 자를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기를 시작하여서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특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와 여러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을 그 곁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바울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두기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 바울은 두기고를 선택하여서 전달자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요, 또 성실하게 바울의 곁에서 많은 일들을 돕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꾼이요, 또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서 종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서 동역하는 믿을 만한 자, 그 자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와 친밀하며 얼마나 두기고를 신뢰하는지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두기고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봤는데, 함께 사역해 봤는데, 이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고 일꾼이요 종이라서 내가 믿을 만하기에 신뢰하기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를 통해 그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너희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격려가 아니라 인내로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있었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 골로새 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들에게 좋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보다 또 더 힘든 상황들을 들을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 외에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들려줌으로써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자신들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된 고난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겪은 이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들려줌으로써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 그것들을 너희들도 깨닫기를 알기를, 그리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익한 또 유용한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의 삶은 과거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자로서 달아난 자로서 빌레몬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혔던 자였습니다. 이름과 달리.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대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전달자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형제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를 가축과 같이 그런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던 문화에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노예였던 그를 그리스 안에서 한 형제요 아들로서 여기면서 빌레몬에게도 이제는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우할 것을 이 교회에 권면하고 이러한 사랑과 용서로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가 성숙해지기를 그리하여서 자라나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같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할례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데 이 중에 하나인 아리스다고는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성경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몇 군데에 나와 있는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였던 사람이었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이 사명 아래 절제하는 삶의 자세를 갖췄다. 그래서 갇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의 이 감옥 생활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리스토고는 바울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묵묵하게 그와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는 바울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며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로 모든 여정을 그는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또한 여기 보면 바나바의 생일 마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와 그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사도들과 잘 알고 지내서 있을 테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자란 이 마가가 여러 가지 이미 많은 인생의 고난들과 또 경험을 쌓은 바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그는 중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라고 할때 바울은 그는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포기했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믿고 함께 가냐? 라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가 돌이켜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자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서 기쁘게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마가를 불신했었지만 이제는 마가의 변한 모습을 확인하고 골로새 교회에 이전에 명하였던 대로 그를 영접하라고 그를 받아주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야 나중에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칭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신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디모데와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가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가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열심으로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후에도 그곳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도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당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직, 의사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동안 늘 함께하며 바울의 전문 주치의로서 또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그리스도와 또 초대교회에 전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해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이 데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함께 했지만 도중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림으로 구원의 이 반열에 이르지 못하였던 자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를 함께 읽으라고 권면하며 18절에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8절에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더 좋은 것으로 달라, 무언가를 해달라라고 이기적인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애쓴 자신의 몸을 기억하면서 더 충실하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매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도 그리하였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이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우리들의 친구의 이름들도 아니고 익숙한 이름들도 아니고 그저 편지 말미에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던 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또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 노력, 희생 없이는 할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들의 기도 없이는 할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골로새 교회들에게 환대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의 사역에 그들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바로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 가운데서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서는 것, 그 자리에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위로요, 또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요, 또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전도여행을 포기하기도 한 마가도 있고, 종의 신분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도 있고, 또 묵묵히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에바브라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서 그들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질투와 시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과거의 행적들과 신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권면하고 형제력이고 에바브로도 진심으로 칭찬하며 세워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 누군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며 그들 용서하고 받아주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양한 사람들,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실제로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주고 인정받았던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은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비두니아 총독으로 일했던 플린이라는 사람은 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이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심지어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에는 이 모습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너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임인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얼마나 힘써 희생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어진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할지라도 바울의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곁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함께 읽으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